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아멘.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처럼 오후 예배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쇠락한 마음과 정신을 주시고 그 진리로 저희들이 아버지께 놀랍게 은혜 받고 또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데려가셔서 이제껏 버릴 수 없었던 아집을 버리고 집착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신령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주께서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충만히 계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가슴을 가르고 지나가시는 복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의 진리는 마치 보석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볼 때에는 그저 유리 알갱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햇빛에 비춰보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의 진리를 보면은 그저 무미건조한 말씀에 지나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 또 다른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뜻밖에도 그저 굴러다니는 구슬과 같았던 그 보잘것없는 말씀 속에서 그토록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게으름에 관한 잠언의 많은 교훈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햇빛 아래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오색 영롱한 무지갯빛을 뿜어내는 보석과 같은 그런 작용을 경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게으르지 않아도 일에 허덕이면서 부지런한 삶도 영적으로 보면 게으른 삶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그 돌적이 위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 성경의 그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생활인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삶이고 그렇게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의 영혼은 거의 돌아보지 않고 내팽개쳐진 그런 그 삶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보게 되고 그런 게으름들은 결국은 자기 영혼의 심각한 질병들을 가져오고 급기야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의 질병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만신창이 된 그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뭔가 인류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도 그렇게 부지런한지를 점검해서 자신의 영혼도 열심히 돌보고 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화려하다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화장과 차림새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분? 그러니까 폭탄 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네? 1분에 어떻게 1분에 30초? 그럼 원자 폭탄 맞은 모습이지. 머리는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을수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전도하러 갈 때는 말이죠.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지금 폭탄 맞은 얼굴에 머리에 그 다음에 무슨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말이 쓰레빠 끌고 그러고 나와. 복음도 후줄근해져. 상품이 좋으면 파는 사람들 좀 수준을 맞춰야지 말이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습니다. 폭탄 맞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머리 감고 말리고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그런다고 해서 무슨 천상의 미녀처럼 보이겠어요? 원판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예의를 갖춘 그런 용모로 딱 나타나죠. 그 여자들에게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뭘 믿고 그것도 안 해. 근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한 시간씩 바치면 일생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이 될까? 1년이면은 365시간이죠. 8로 나누면은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따지면 40일이 넘는 시간이죠. 45일이죠. 그죠? 예. 10년을 하면 450일이니까 1년 반 정도 근무한 게 된단 말이에요. 휴일 빼고. 예. 20년, 30년, 40년, 50년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7.5년을 근무한 시간하고 맞먹는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영혼은 제가 한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단정하게 맞이하고 하루를 넉넉히 비교적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에 하루를 살 채비를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각각 다르겠죠, 그죠? 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충전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욕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겨우 하루를 버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 하루를 제압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완전 무장하기 전에는 불안해서 하루를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적으로 부실한 사람들은 과거의 부실한 건강까지 회복을 하려니까 그 위에 힘이 넘쳐서 하루를 맞이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차야 각각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실제로 자신의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들이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허덕거리고 인생의 보람,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든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것 없이 땡 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직장으로 내뛰고 그 다음에 땡 하면 돌아와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쓰러져서 바자마 바람으로 테레비나 보다가 엎어져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문화주택에 사는 동물 수준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는 아주 중대한 죄악이에요.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그러고 살다가 죽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누구도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이 된 생애가 뭐냐. 자기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은 거지. 그 묘비엔 이렇게 써야지. 아무개 묘. 밤이나 낮이나 밥 벌어먹고 살다 죽었다. 그거는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의 영혼에 어떤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은혜 생활을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그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실수를 하는 거다. 알죠? 우선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 더 이상, 노력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표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으면서 사는 영적인 욕구를 육체의 요구를 채우느라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결단하면서 선택하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주 뜻밖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영적인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자기가 깨트려지고 보다 높은 신앙과 성호의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을 하며 그 영적인 의욕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던 그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때였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저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핑계밖에는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든데, 이것만 해도 너무 힘겨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나 자신의 영적인 변화의 그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가하고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많아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린 때보다는 이 바쁜 상황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다음은 한 30분이라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안달을 하다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던 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그 영적인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죽이는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성실함, 신실함 혹은 성실함과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에요. 근데 게으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바빠서 뭐 너무 고달파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죽고 살았잖아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병원에 누웠어요? 아니잖아요. 과로사로 쓰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쓰러지기 직전이라고요? 그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건강의 위험을 안고 그렇게 그 직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순교의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천이 필요하다. 그죠? 실천이.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데에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앉아서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딴 생각만 안 하고 제발 이 졸지 않고 헛간 생각만 안 하면 그러면 주셔요.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어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매 하나가 막 그 눈이 뚫어지게 그 쳐다봐요. 첫째 시간에 온통 장난만 했는데 뚫어지게 쳐다봐요. 나중에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대성 통곡하면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네가 회개했는데 내가 왜 용서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 뭐냐. 설교 첫 시간을 듣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반감이 생기는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만 잘났나? 막 이런 반감이 막 들더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 싫다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앞자리에 딱 앉아서 노려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진짜.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를 탁 쳐다. 근데 나는 그걸 또 참 바보지. 그래도 말씀에 놀랍게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반감을 가지고 자기가 노려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시더라. 난 있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노려봤으면 좋겠어. 졸지 말고 노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나, 그 은혜를 자기 속에서 누리고 유지하는 것은, 부지런한 자기 희생과 성실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로또 복권 산다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근데 참 그거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하는 거지. 그거 당첨되는 게 1년에 벼락 16번 맞을 확률이래. 머리에 폭탄보다도 더한 벼락이. 난 아직 한 번도 못 맞았어요. 벼락 말이야. 그걸 하겠다고 줄을 서서 5천원, 만원을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살아갈 때에도 뭐를 꿈꾸죠? 대박. 아, 그리고 뭐 투기해서 왕창 버는 거. 잠깐 속여 먹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자기는 죄를 죽이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자기 사랑, 사랑이 실체인 그 게으름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부인의 틀 속에 넣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이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회심들을 보존하고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게을러요.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끝나는 어떤 대박과 같은 영혼의 변화를 그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치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 빠지는 그런 기계가 없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희생과 고통 없이 단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부흥회들 있잖아.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뭐 내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무슨 뭐 생애 절망에 빠진 사람, 병 걸린 사람, 사업에 쫄딱 망한 사람, 직장에서 잘린 사람 모두 모이면은 뭐 그냥 단번에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그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표를 그렇게 내걸었지만은 개 중에는 건전한 그런 집회들도 있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몇 년을 살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쓸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성경을 배우고 그 속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고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어느 한순간 주여 믿사오니 하고 봉투 감사원금 봉투 하나 들고 거기 가서 지성의 스위치를 끄고 미친 듯이 광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면은 불을 받아서 자신의 이제껏까지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체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게으름이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관심은 상반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랬거든요. 아, 게으름의 시작은 뭐냐면은 소극적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사랑의 소극적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떠어떠한 일, 어떠어떠한 의무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삶에 반영된 것이 게으른 삶이고 그러한 삶과 마음이 자기화된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인격적 특징이 게으름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시초는 뭐냐면 의무가 없는 곳, 거기에서는 그 사람의 게으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저를 보고 누가 와서 강원도에 있는 산에 가서 왜 강원도에 있는 산에 가서 왜 김을 안 맸냐고 넌 게으른 놈이라고 누구 산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김신의 밭에 난 그 잡초를 보고 박씨에게 가서 너 얼마나 게으르면 저 남의 집에 풀도 안 뽑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의무가 확인되는 곳에 그 사람의 게으름도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출발 자체는 기초 자체는 자기 사랑인데 처음 출발은 그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악하게 출발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처음 출발은 뭐냐면은 그 게으름의 정체가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배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의무를 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면 힘이 드니까. 최선을 다하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발전을 하면 그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뭐라지? 처삼춘 산소 벌초하듯 한다 그러죠? 이게 벌초라고 하는 거는 똑바로 앉아서 잔디가 아닌 것들은 우선 뽑아내고 잔디는 정교하게 잘 드는 낫으로 일정한 크기로 이 머리 자르듯이 잘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잘라주기만 하면 잡초도 잘리니까 잡초가 다시 번성하니까 소용없고 잡초들은 나란히 식구가 앉아서 하나씩 뽑아내고 잔디만 남은 거를 살살 낫으로 베어내든지 예초기로 깎아서 단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벌초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삼춘이 자기하고는 본 상관이야. 이게 억지로 끌려가긴 했는데 처도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데 처의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인데 장가 와서 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거기를 벌초하려니까 그걸 뭘 다리 아파 죽겠는데 힘줄 땡기게 그 쪼그리고 앉아서 그 잡초를 뽑냐 이거야. 에? 그리고 그 낫을 들고 앉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낫으로 뽑고 잡초가 나오면 발로 밟고 하다 언제만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때 갑시다. 그럴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뭐 얘기하나 지금 처삼춘까지 갔지? 아,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게으름의 시작 자체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하긴 해. 어느 날 게을러졌다고 해서 아, 난 안 해. 내가 왜 돈 벌어? 너들이 벌어먹어. 내가 아무리 가장이지만, 근데 난 게을러졌어. 난 이제 돈 안 벌어. 근데 교회 왜 가? 어? 주일날 그 귀한 시간에 엎어져 사지. 어? 아, 내가 왜 구역예배를 드려? 귀한 시간에. 난 잘 거야. 이렇게 하긴 않는다, 알겠죠? 근데 어떻게? 의무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의 시작이에요. 왜? 힘드니까.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참 많은데 뭐 얼마나 많아.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의 존재가 도움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이유가 많아.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 하면 좋은 결과가 오냐? 아니. 그럼 안 하면 네 영혼에 도움이 돼? 아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거 죄지? 그럼. 근데 왜 안 해? 싫으니까. 싫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요? 온 우주와 자기의 사고에 딱 중심에 잘려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변화가 오면 이 게으름을 못 견뎌 한다고. 저는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난 내가 게으른 것도 못 견디지만 난 다른 사람이 게으른 거 보면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게 살까? 막 이런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시작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처음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셔도 좋으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그 홀을 흔들면서 이렇게만 명령하시지 말고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악한 자아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퇴위시키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기로 올라가야 돼? 자기 자신이 그 보좌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두고두고 우리의 그 가슴을 울리는 그 역사적 사건이 그 단종에서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수양대군이 죽이죠? 맞죠? 예. 그 사실 단종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산 속에 그 유배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야. 죽여버려야지만, 안전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에 관해서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 그 죄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그 뼈저리게 여러분 게으름 시리즈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게으름의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게으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죠. 예. 인류 역사 이래로 죄가 우리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파괴했는데 그게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알기를 아주 발톱에 낀 때같이 그렇게 아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 대부분은 나의 노예가 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 코피 나는 부지런한 생활 속에서 게으름의 노예가 되고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그 게으름의 노예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그 영향력을 신자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칼을 들고 왕실에 뛰어들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객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대비가 돼 있죠. 서서히 이 왕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인 역사적 사례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굉장히 많아요.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이런 배교와 이런 것들은 그 큰 칼을 들고 덤벼드는 적이라면 게으르면 서서히 우리의 삶에 독을 타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먹으면서 서서히 우리를 고사시키는 그러한 죄란 말이죠. 근데 그 출발 자체는 의무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은 여기에서 자기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만두게 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만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잠시 후 그 형식도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가져올 수는 있죠. 형식의 심각한 변형을 가져올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자기 사랑은 의무의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걸 꼭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고 이렇게 이렇게 실천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상당수의 교인들은 아이고 저렇게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저거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수준이지. 나야 아마추어인데. 신앙은 아마추어 없어. 그럼 목사는 무슨 신앙이 프로입니까? 프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프로 골드예요. 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에? 그런 구별이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제 말을 고지 들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루 종일 목사라는 의식 속에서 살 때보다는 신자라는 의식 속에서 살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본분을 망각하자는 건 아닌데 신자의 본분에 대한 인식 없이 성직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도 목사님들 만나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어? 뭐 자기도 날 그렇게 부르라지 난 좋은데. 어? 아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형제 고생했어 그러지 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의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한 그런 시도 자체가 전부 다 캐톨릭 문화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가르치는 계급들이 있고 배우는 계급이 있어서 이 두 사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뛰어오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회는 열심히 잘 가르치고 듣는 교회는 열심히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신약성경은 우리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은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어요. 내가 명색이 신자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거의 배교를 향해서 치닫는 이런 시대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발전된 게 뭐냐 하면 그런 의무들을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속삭임이 뭐냐 하면 자꾸 주위를 보면서 누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자기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에는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절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면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는 자기와의 절대적인 관계만 뚜렷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얘가 또 형편없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는 거야.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하루도 되기 전에 벌써 딴 사람을 사랑하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죠. 그게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으로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다 사람에게 받는 거나 하나님에게나 받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의 대상이지 시기의 대상일 수 없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궁금한 거는 성경이 나에게 어떤 신자가 되라고 말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하나. 또 경험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어떻게 행할 때 주님이 나를 가슴 아파하시나, 이것들이 나침판이 되어서 나의 양심과 신앙을 움직이는 것이지 막 뭐 하려고 그러다 아무도 안 하네. 아유,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건 처음서부터 신앙에서 출발된 그런 그 행함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한 징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전달을 받으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게으름은 자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단계에 가서는 그 의무를 저버리도록 우리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왜? 무엇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힘들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는 척하고 흉내를 내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기 때문에 더 쉬운 것을 택하는 거죠. 자, 어떤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편안한 삶이 되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스운 표현이지만 지속적으로 비양심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결과 양심도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는 나쁜 의미에서 안전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그 의무를 기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영육 간에 그야말로 괴롭히는 것이 없고 귀찮게 하는 의무가 없는 편안한 삶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거기에서 만족을 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소극적인 목표는 완성이 된 거죠. 뭐죠? 해야 할 선하고 마땅한 의무를 위해서 수고하기 싫다라고 하는 소극적 욕구는 만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즐겁게 해달라 하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달라 하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신성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를 포기한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자기를 즐겁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의 대부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는 즐거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같지를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욕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욕구가 숙명적으로 모든 사람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누르고 다른 은혜의 질서들이 자기 안에 생겨나게 되면 타락한 본성의 그 욕구보다도 더 강력한 욕구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존 오웬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욕구가 생겨났냐. 어떤 욕구가 생겨났냐. 그거를, 그 솟아나는 욕구를 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무슨 호예요? 콜롬비아 호 우주선이, 오다가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그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기권, 이제, 무중력상태에서 시속 2만 8천km를 날아가던 시속 2만 8천km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1초에 한 3km가 넘더라고요. 3km가 뭐야? 7km 가까이 됩니다. 5, 6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던 물체가 무중력 상태, 진공 상태에서는 그냥 저항이 없으니까 날아가는데 대기 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는 차를 한 150km쯤, 20km쯤 몰다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게 팔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엔 이 손바닥이 따가울 정도라고요. 바람에 맞아서. 근데 그게 2만 8천km로 이 밀도 있는 공기 속으로 날아들 때 순간적으로 불이 나는 게 1670도 정도의 불이 난다네요. 그러니까 쇠가 막 다 녹을 정도의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올 때는 로켓을 반대 방향으로 쏴가지고 2만 8천km의 속도를 줄여주어서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데 이 자체가 1670도 이상의 고온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터져서 팡 터지면서 쇠 조각이 흩어졌어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사람들이 죽었구나. 어? 그러면서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떠날 때 이렇게 손을 흔들고 떠나던 그 우주 비행사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나는데 그 순간에 보도가 나자마자 차를 몰고 달려가서 그 쪼가리를 주워 모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열심히 주워 모은 거야? 저걸 인터넷에 올려서 팔면 억수로 돈 벌겠구나. 근데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래요. 근데 그거를 다 만져가지고 지금 뭐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런다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벌써 폭발되고 나서 두 시간도 안 되는데 인터넷에 뜬 거야. 그 쪼가리 판다고. 그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사악한 건지. 그 미국 사람들만 욕할 거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몸을 기증하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숭고한 뜻이에요. 그죠? 그 의대생들이 시체가 없어서 실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돈 받고 귀 잘라 팔고, 코 잘라 팔고, 가죽 껍데기 벗겨서 팔고, 그 신문에 났잖아. 귀로 사악한 인간들이 어딨냐 이거죠. 동일한 한 가지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르고 관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죠.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관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 정도, 그렇게 의무를 저버리는 정도에 만족치 않고 서서히 정욕이 고개를 들면서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솟아나는 욕구라고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만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밭에 곡식을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 김을 안 매줄 때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3일, 4일 내버려두고 일주일, 2주일 내버려두고 아예 한 달 정도 내버려두면은 곡식 거두기를 포기한 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런 결론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그를 좀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정욕들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기를 거두어버리는 소극적인 이 편안함의 추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제발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고 자기에게 이렇게 그 잔소리만 안 하면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자꾸 요구만 하지 않으면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진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죄를 지어서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후자의 욕구가 전자의 욕구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힘든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 힘들다 힘들다 하고 느끼는 그 괴로움보다는 정욕이 속에서 불타오르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죄에 접근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은 더 격렬하고 신자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마치 어떻게 되냐면 이 사나 며칠 굶은 사자를 사자 앞에 시뻘건 살코기를 두고 유리를 딱 내려놓았을 때 그 사자가 어떻겠어요? 예? 막 미칠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은 굶었는데. 예? 단지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며칠을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 눈앞에 뻔히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거를 견뎌야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사자에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아침마다 설교되는 죄와 은혜의 교리의 맥락에서 보면은 죄가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게으름이 마지막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발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하고 싶어 하네.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죄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으름도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루하루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극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삶이 사실은 그러한 정욕으로까지 발전해서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처치법이라.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매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뭐 일을 하더니 뭐 특별히 좋은 직장에서 자기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교육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품이라도 팔아서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가장들에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창피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에 7만 원이고 8만 원이고 받고 가서 흙이라도 푸고 그리고 짐이라도 날르면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 8만 원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미래가 있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가게 장사라도 하고 또 가게라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이 고달픈 삶이에요. 하루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가 없는 끊임없는 노동에 종사하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짜고 헌신을 요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에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면서 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비굴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분명하게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고 말해요. 떨어질 수가 없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신앙적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언젠간 여러분들은 그 의무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로부터 멀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에는 자신에게 없던 줄 알았던 수많은 정욕과 더러운 욕심과 그리고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벌떼처럼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데모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생사를 걸고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원수들을 전매기고 밥 주고 길러서 장성하게 만든 다음에 생명을 걸고 한 판을 벌리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독사의 새끼들을 우리 속에서 길러야 합니까? 끝이 뻔하게 보이는 게으름과의 타협을 우리들이 언제까지 계속하면서 내일, 내년에, 내일, 다음 주에,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희생을 적게 치르고 쉽게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왜 우리들이 이런 상투적인 수법에 넘어가면서 자기 안에서 이 끔찍하게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독사의 새끼들을 키우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땀 흘리고 자기를 쏟아붓는 실천이 없이 우리들이 정말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회심의 감격을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보존하며 승리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할 말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맨날 회사 늦게 가가지고 야단 맞고 몇 달에 한 번씩 심할서 쓰고 가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아무개씨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요. 어디 갔어? 그 모르겠는데 가방은 없는데요. 갔나 봐요. 이러는 사람들은 회의를 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요. 왜?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나 직장을 위해서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적극적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얼마나 당당해요, 말이지. 사람이 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야, 나 회의는.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꼬놔놓은 보리자로 하고 앉아서 말이지. 그러다 또 뒤에서 껐다 그러고 졸고 말이지. 교회에서 졸고, 회의할 때 졸고. 그게 그렇게 살아서 뭐래요? 그게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이지 두 눈이 영롱하게 빛나야지 바짝바짝바짝바짝하게 말이지. 응? 그런 삶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게으르면 결국은 우리를 정욕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그 독사의 새끼들을 그렇게 길러야 합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터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땀 흘리는 부지런함, 자기를 꺾는 철저한 삶,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몸부림, 그렇게 살 때에 주님 도와주시옵소라고 하는 그 기도에 눈물과 진액이 배일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정도로 힘을 쏟고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땠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를 탁 소진하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게으름이 죄의 강력한 우군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강력한 적군의 역할을 도왔어요. 우리들이 이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게으름과 야합하려는 자기 자신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요. 경고하는데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게으름과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사신 그 짧은 생애가 그 족족 속에서 우리들이 게으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의무에 태만하거나 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거나 그래서 결국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패배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권능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섬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권능들은 주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분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함께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쉬시는 것이 그분의 육신에는 더 편했고 밤늦도록 병자를 고치고 핍박과 모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대와 영광과 칭송을 받으시면서 안전한 환경에 계신 것이 그분의 육신에도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당신이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동리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병자를 고치시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일생을 사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의해서 정말 강하게 복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애통하시던 탄식하시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워져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순종할 욕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순종할 힘이 없어서 죄와 나태에 휘둘리면서 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야겠으며 정말 우리들이 이 배교적인 신앙이 만년에 있는 이때에 진리의 빛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진리의 빛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고통하고 참 신앙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진리의 복음을 누리고 그 말씀 안의 부요함을 우리들이 친히 경험하면서 살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믿음의 길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죽을 각오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사 충성을 말했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게으른 신앙생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기를 다 소진시킨 나머지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조금 더 헌신할 수 없게끔 굳어져버린 그 게으름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기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하나님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죠. 힘을 주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요. 그것만 하고 마실게요. 그 형제도 정말 고달프게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새벽기도 좀 해라. 기도생활 좀 해라.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에다가 제가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전 쓰러집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아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뜻을 세운 것 같아서 그냥 일절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계속 내 얘기가 맴돌더래요.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들어 놓으면, 제발 좀 해라. 이렇게 돌아 놓으면, 제발 좀 해라. 테레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발 좀 해라. 아, 그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 아침에 탁 잠을 깼는데, 제발 좀 해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 그래서 일주일, 이주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간증이 참 재미죠.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는 전혀 없었는데, 근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거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실 거라는 거는 계산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수학적으로 보장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은 그걸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거를 대! 그러면 두고 봐! 왜? 할 말 없으니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를 깊이 터득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건 다 지워졌습니다면은 이 성경책이 왜 모서리가 빨갛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순교자들의 피가 묻혀서 전달되어진 복음이에요. 날마다 한날마다 자기와 싸워서 흘리는 피, 날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피, 그리고 그런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그걸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고통과 인내가 아무리 쓴 것처럼 여겨져도 게으르게 살다가 마지막에 정욕에 삼킨 바 되어서 지불해야 할 영혼의 그 무지무지한 고통과 죄의 피해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모든 일에서 그 게으름을 마치 아주 더러운 벌레처럼 끔찍이 미워하며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심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일체의 게으름을 혐오하고 경멸하며 우리의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의 게으름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체의 게으름을 미워하고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체의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게으름들을 더러운 독사처럼 미워하고 더러운 오물처럼 혐오하며 일체의 정결함으로 자기를 드려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 주시다.